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존 사의 너리. 전호의 단피도 싸가스리 고지엔 산딸기가 빨갛게 이곳으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 사의 길.

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곡이란 무엇인가. 저곡이란 무엇인가 태어난 집 이른가 사형가에 실려오는 존다운 모습인가 청대가 약해 이뤘던 땅 청대로 찾은 방법 나의 마음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저국이란 무엇인가 고지에 진다 할랜가 전우 속에 나의 노래 울리던 참호인가 청대를 들고 사수한 땅 청대로 지킨 깃발 나의 가슴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저국이란 무엇인가 총선길 야전찬가 강성부흥 아리랑이 넘치는 라곤인가 청대가 강의 굳건한 땅 청대로 받든 죽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나의 심장에 새겨졌네 저국은 청대라고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. 갈 길이 멀다고 멈췄었던가 시련이 많다고 돌아섰던가 바라는 행복이 이 길에 있어 세대를 이루며 한 길만 왔네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밤을 믿고